신앙고백서 제6장, 6장인데 오늘은 주제는 한 가지예요.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 오리지널 씬, 원죄가 뭔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람 가운데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 그건 뭐 성경 안 봐도 없습니다.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봐서도 그렇지만 안 봐도 대답은 없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원죄에 관한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에 관한 교리는 많이 오해되고 있는 교리예요. 원죄란 뭐냐 물으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원죄의 바른 개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어기고 첫 번째 죄 지은 그 죄는 자체가 원죄는 아닙니다. 그럼 원죄란 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총체적인 결과, 즉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자범죄가 아니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죄악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범하는 그 첫 번째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첫 행동, 그것 자체가 원죄는 아닙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오게 된 그 첫 행동의 결과, 그 첫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오리지널 씬이 있기 때문에 actual sins 이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범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참 어린애가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게 커가다 보면 오토매틱 죄를 짓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살이 되면은 미운 네 살, 다섯 살 되면은 무슨 다섯 살이라 그러죠? 아주 때리고 싶은 다섯 살. 나도 애를 몇을 길러보니까 아주 다섯 살 되면 말을 어떻게나 안 듣는지 우리 애라도 저절로 때리게 됩니다. 그냥 다섯 살 되면 그때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가? 속에 벌써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고 성장하고 그러면 오토매틱 죄짓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와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원죄가 왔나? 그것은 아담 하와의 첫 번째 범죄 때문에 그 결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첫 번째 범죄 그 자체가 원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원죄는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하고 타락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정통교회든 이단교회든 원죄라고 하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원죄의 교리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없다고 해도 인간은 그냥 이성적인 관찰만 해도 인간의 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딱 알 수가 있어요. 인간 사회는 왜 이렇게 죄가 만연해 있는가? 이것은요 원죄에 대한 설명이 없이는 해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이방세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아무도 죄 없는 완전한 존재는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 뭐 불교 신자들 인간이 뭐 완전히 죄 없는 존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유교인들 무슨 인간은 완전히 죄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 불교 스님들도 가끔 보면 당신 해탈하셨습니까? 그럼 해탈은 무슨 해탈이요? 근데 해탈 자기가 못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탈을 해야 죄성을 벗어난다는 건데 난 여태까지 살면서 해탈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 불교도 인간이 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뭐 유교든 무슨 종교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도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완전한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든가 혹은 뭐 선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중립이라든가 중립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립이라든가 그러면은 인간이 본성이 선하고 혹은 중립이라고 한다면 일부 소수라고 할지라도 죄 없이 완전한 존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죄는 안 짓고 선도 행하지 않고 중립이라도 유지하는 사람이 소수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모든 인간은 사람은 중립적인 인간도 없고 선한 인간도 없다. 완전히 선한 인간도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는 선한데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나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악해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고 교육을 잘 시키면 인간이 선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가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중국 사람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인간의 본성이 선한데 사회가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회나 환경을 바꿔주고 교육을 잘 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헛된 논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나 환경은 뭐 인간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건가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사회나 환경이 왜 나빠졌느냐? 그걸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나쁘니까 사회가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진 것이지 뭐 인간은 착한데 사회나 환경이 객관적으로 있어가지고 그게 나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환경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나 환경이 왜 악해졌느냐? 그 사회나 인간을 사회나 환경을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가운데는 완전히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인간은 모두 다 죄가 있다 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이거니와 인간이 이성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부패하고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원죄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이 인간이 처한 원죄이다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우리 첫 조상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아담과 하와를 부패와 타락에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AD 4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히포에서 목회를 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수도승과 인간 본성에 관해서 논쟁을 했어요.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원래 착한데 사회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됐다. 원죄는 없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아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가 다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펠라기우스는 아주 공부도 모자라고 이성적인 관찰도 모자란 수도승이에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성경에 정통한 위대한 박사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사상을 이어온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이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 타락 이전의 인간은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보세라는 말이 파서블 가능하다는 말이고 빛가레라는 말이 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보세 빛가레 파서블 투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보세 농 빛가레 농이라는 말은 낫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파서블 낫 투신 죄를 안 지은 것도 가능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웠다 이 말이죠.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아담과 하와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해서 따먹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는 가변성이 있는 상태예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뮤터빌리티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무죄 상태입니다. 무죄 상태.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가능성. 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보세 농 빛깔에 파서블 낫 투 신 그렇게도 하고 보세 빛깔에 파서블 투 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 능력을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데 썼어요. 불순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이 뭔가 하면 타락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의 하와는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라틴 말로는 낭 보세 낭 빛가레 낫 파서블 낫 투 신 죄 안 짓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낭 보세 낭 빛가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은 죄 짓는 건 가능한데 안 짓는 건 가능하지 않게 됐다 이거예요. 죄를 안 짓고 완전히 의롭게 사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게 됐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는 아담의 허리에 있던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이후에는 타락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타락 상태에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12절에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칼빈 선생은 이 진리를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했어요. Total depravity of human being.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것을 인간의 도덕적 무능력이라. Moral inability of human being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시민적인 선은 행할 수 있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긴 해도 원죄를 가진 존재이긴 해도 세금을 낼 수는 있어요. 떼어먹을 수도 있지만 낼 수도 있어요. 교통법규를 지킬 수도 있어요. 교통법규. 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죠. 아, 미국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교통법규 잘 안 지켜요. 특히 한국은 이 4way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쪽도 2차로고 이쪽도 2차로고 그러면 서로 먼저 가려다가 빵! 중간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무 표시가 없어도 길 크기가 똑같으면 먼저 온 순서대로 갑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오토매틱 먼저 온 순서대로 가요. 차가 오면 딱 쓰고 먼저 온 차가 먼저 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안 지켜지죠. 아, 먼저 내미는 놈이 임자다. 이것은 그냥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시민의식이, 시민적인 덕이 좀 약하다 하는 거죠. 보면 은행 같은 데서도 줄 서 있어도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뭐 좀 물어보는 척 하다가 그냥 쏙 배치게 갖고 먼저 갑니다. 아주 시민적인 덕이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아, 그래서 목사들도 보면 중간에 막 차 딱 끼어들 때 뭐 욕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1호, 아유 저런 1호. 1호는 뭐냐, 나쁜 놈. 어? 아, 2호는 뭐냐, 나쁜, 한 글자 바꿔서 여자. 이제 그냥 욕할 순 없으니까 어이구 저런 1호. 여자가 들어오면 어이구 저런 2호. 이제 그러면 우리끼리는 아는 거죠. 그러나 뭐 남이 들으면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인간은 civic virtue, 시민적인 선은 행할 수 있어요. 법규도 지킬 수 있고요. 구제도 할 수 있고 사회 공헌도 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다 낼 수 있고 자식도 잘 기를 수 있고 자식도 아주 희생하면서 덕스럽게 기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런 사회적인 선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인간에게 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Glory of God.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제를 갖다가 뭐 많이 했다 그래도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그건 뭐 자기 이름 내가지고 보상받은 거지 무슨 선입니까? 그건 선도 아니고 자기 홍보비를 많이 썼다 그런 거예요. 그건 무슨 선입니까? 자기가 싹 내고 자기 이름 냈다 그럼 몰래 했다. 몰래 해도 또 뒤로 다 얘기하고 댕겨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 알게 돼. 그러니까 뭐 몰래 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가 영광을 슬그머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선이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그것이 선이에요. 선이 되는 첫째 조건입니다. Glory of God. 그 다음 둘째로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Faith,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게 선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동기로 믿음을 따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선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총을 만들어서 팔았어. 총. 그건 이제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인데 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 왜 총을 만들어 팔았냐 하니까 건축원금 하려고 총을 만들어 팔았다. 아그 뭐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많이 만들어서 팔면 돈 된다고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아니 믿음이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이고 믿음으로 했어도 아 교회에서 총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만들어가지고 팔면 그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하나님 법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 거니까 그런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인데 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참된 선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고 둘째로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도 이런 의미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이 단언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구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한 짓을 비디오로 찍어갖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는 이 동영상으로 여기서 싹 보여주면 돼. 그러면 한 3분 있다가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 상태에 있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No one can come to me.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드로우라는 게 서랍을 드로워라고 하잖아요. 쭉 끌어당기는 거 드로우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능력이 없다. 요게요. Can, no one can come to me. 나한테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죄를 위해 죽으셨고 믿든지 안 믿든지 네 자유다. 네가 믿을 자유와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은 크레이지한 설교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 보고 네가 믿을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믿어라 그러셨나요? 그 아닙니다. 아무도 내게 올 능력이 없다. 아무도 능력이 없어요. 예외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올 수 있는 예외가 있다면 오직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만 예수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야 예수께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아무도 자기 능력으로 예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신학을 가지고 막 설계해봐야 그런 것은 심플리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기분은 좋아도 기분 좋다고 진리는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 body, B-O-D-Y, body를 말하는 게 아니라 flesh, F-L-E-S-H, 발음이 어려워. flesh, flesh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육신은 원죄입니다. 원죄를 로마서의 용어로는 육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원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려고 하는 능력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에 원하는 바가 항상 악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라도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원죄 상태에서는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Bondage to sin, 죄의 노예. 옛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로만 캐톨릭 학자 에라스무스하고 제일 부딪힌 게 그겁니다. 에라스무스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고 마르틴 루터는 아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죄의 노예 뒤에는 노예의지다,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부딪혔어요. 지금도 로만 카톨릭은 자유의지론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노예의지론인 것입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고요, 카톨릭은 인간의 자유와 선행을 높이는 것이에요. 불교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예수께 나올 수 없어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들은 것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영적인 활동을 한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어떤 남편이 마누라가 죽었대. 근데 아파트 5층에 사는데 관 실어갖고 내려오는데 툭툭툭툭 부딪히니까 1층 내려오니까 부딪혀갖고 깨어났대. 깨어났대네. 그래갖고 도로 5층으로 올라갔대네요. 깨어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도로 올라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올라가서 한 두어 시간 있다 도로 죽었대. 그러니까 남편이, 야, 다음에는 내려갈 때는 탁탁 치지 말고 조심해서 내려가라. 그랬다는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가, 사망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능력으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살아나려면 성령의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것을 quickening이라고 합니다. quickening, 생명을 줘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성령이 생명을 딱 주시면 그때에 다 깨닫는 거야.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단 지옥 가겠구나.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죄 짓고 하나님 반항하고 살았구나.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구나. 딱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지. 예수께 나아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경험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 예수께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요, 영적으로 사망한 존재이고 죄에 노예된 존재이고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바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씬, 오리지널 씬.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그 타락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었나? 우리 신앙 고백서는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은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이 6장 2항 후반부에 보니까 6장 2항,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첫 부모는 그들의 본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졌고 그 결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되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은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다 타락의 영향을 입게 되었다. 원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지식도 있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양심도 있어요. 그러나 원죄 아래 있는 사람은 지식도 옳지 않아요. 지식도 부패했고요. 감정도 부패했어요. 그리고 의지도 부패했습니다. 양심도 부패했어요. 양심이라고 다 믿을 거 없어요. 양심도요, 아주 부패한 화인 맞은 양심 많은 겁니다. 나 양심대로 합니다. 그래도 그 양심, 그거 아주 못 쓰는 양심대로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하죠. 불교 신자는 불교 양심, 불교 배운 대로 그게 양심인 줄 알아. 유교 신자는 유교 양심, 유교에서 배운 게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또 이단에서 배운 사람은 이단 양심, 그 양심이 이단 양심이야. 유병헌이 잡으러 갔더니 한 여자가 영어로 막 하더라는 거예요. 영어로 막 헷갈리니까 잡으러 간 검찰이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눈 꿈뻥꿈뻥 하니까 영어로 한 시간을 떠들더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도망간 거지. 영어 못 알아듣는 사이에. 그래서 검찰도 이제는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아, 그 양심. 그게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자기의 교주를 살려주는 게 양심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 볼 때는 올바른 양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타락했어도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능력과 자유가 남아있다고. 그러나 인간은 의지도 타락했고 지식도 타락했고 감정도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스스로 예수님에게 올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옳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그러면 사회적인 선도 행할 수 없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도 사회적으로는 무슨 공헌을 세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초래된 결과예요. 결과. 이 결과를 가리켜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 상태에서 원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원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믿어도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거룩한 성자가 되나? 아,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 원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 구원받은 우리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원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지옥 가는 형벌을 받는 것을 면제받는 것이지, 예수 믿음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지, 이 원죄는 믿기 전에는 100% 지배했고 이것이 믿은 후에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5항을 보세요. 5항 읽어보죠. 시작. 이 원죄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고 억제되지만 본성적인 부패뿐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동기들은 틀림없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다. 이 원죄가 예수 믿는 우리 속에도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remaining sin, 남아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패한 본성에 이끌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도 있으니까 새 성품, 신의 성품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잡한 존재예요. 복잡해. 왜? 신의 성품과 죄성이 같이 있어. 같이 있어갖고 막 싸워. 싸우다가 죄성이 이기면 죄 짓는 거고 신의 성품이 이기면 거룩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유, 뭐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신데. 아,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성품이요. 원죄와 그리고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죄성에 지지 말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